446장 주 음성 외에는 어느 목사님이 개만도 못한나 란 제목으로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글을 쓰신 분이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분의 이미지에 적당치 않은 제목이기도 해서 더욱 제 눈길을 끌었었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느라 오래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는 목사님에게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마중 나와 껑충껑충 뛰면서 매달리고 마당을 뱅글뱅글 돌면서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저 개가 주인인 나를 이토록 좋아하는데 주님의 종인 나는 내 주인인 하나님을 이토록 좋아하고 있는 걸까? 나는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쓰신 글의 제목이 개만도 못한나 였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만 들어도 무한한 기쁨이 되지요. 젊은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혹 멀리 떠나보낸 자식의 전화 목소리를 연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라면 멀리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는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공동 번역에는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기쁘고 가슴이 뛰는데 하물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이 찬송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요?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정말 선지자의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송은 원래 작시된 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찬송가 가사가 더 은혜로워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찬송가 악보 오른쪽에 보면 니드라고 쓰여 있지요. 이것은 이 곡을 작곡한 로울리의 또 다른 곡의 이름인데요. 이 곡명도 영어 찬송의 첫 구절인 주님은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I need thee every hour에서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허수진, 김재민 성도의 목소리로 주 음성 외에는 들어보겠습니다. 작사자 호크는 미국 브루클린의 헨슨 플레이스의 침례교회 귀인으로서 담임 목사였던 유명한 찬송 작가인 로울리 목사의 권유와 지도로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당연히 곡조는 로울리 목사님께서 붙였지요. 로울리 목사님의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150장 무덤에 머물러,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249장 주 사랑하는 자, 336장 여러 해 동안 줏더나. 343장 울어도 못하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신도들아 등 이토록 많이 실려 있으니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1872년 6월 화사한 초여름 바로 이때쯤 안락 의자에 앉아 평안을 느끼며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화평한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깊이 깨닫게 되어 만일 내게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나의 기쁨이 누구의 것이 될까? 만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까? 주님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필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즉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22살 행복한 신혼생활 때의 고백으로 썼지만 30년쯤 세월이 지난 후 남편을 잃은 53살 때에 비로소 그 옛날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절실하게 주님을 필요로 했고 자신의 찬송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옛날 말투이지요. 마치 사극에서 임금님이 쓰시는 궁중용어 같지 않은지요. 주님, 정말 대박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로 바꾸어 부르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는 샘과 애기라는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멀리서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들어 야옹 하면서 나오지요. 그 귀여운 것을 안아주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도 조금만 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에 벅찬 가슴으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겠지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번에는 아카펠라로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마틴 루터가 신약성경을 번역했다고 알려진 독일의 바르트부르그의 바르트부르그 칼리지 합창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연주한 것을 한 번 더 감상하시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